동화 한국어 버전 황금새. 먼 옛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과나무를 가진 왕이 있었어요. 사과나무에는 금으로 만든 사과가 열렸어요. 정원사는 매일 사과 숫자를 세서 왕에게 보고했죠. 사과 하나가 안 보입니다. 사과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왕은 버럭 화를 냈어요. 도둑이 사과를 못 훔쳐가게 하여라. 그날 밤 정원사는 첫째 아들에게 사과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하지만 밤 12시쯤 되자 첫째 아들은 그만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 사과 하나가 사라졌어요. 오늘은 제 둘째 아들에게 경비를 서라고 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 12시쯤 되자 정원사의 둘째 아들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 사과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정원사는 막내인 셋째 아들에게 나무를 지키게 하였어요. 이 못된 사과 도둑아, 빨리 나와! 밤 12시가 되자 정원사의 막내 아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순금으로 만든 새가 모습을 드러냈죠. 황금새가 부리로 사과를 쪼고 있었어요. 정원사의 아들은 높이 뛰어오르며 황금새를 향해 화살을 쐈어요. 하지만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다만 꼬리에서 깃털 하나가 빠져 떨어지더니 결국 훨훨 날아 도망쳤어요. 다음날 아침 정원사는 황금 깃털을 왕에게 가져갔고 곧 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 황금 깃털은 왕국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고 했죠. 황금 깃털 하나론 쓸모가 없다. 황금새를 잡아야겠다. 황금새를 잡아올 만큼 용감한 자가 있느냐? 정원사의 첫째 아들이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훌륭해! 정원사의 첫째 아들이 황금새를 찾기 위해 떠났어요. 첫째는 숲에 도착했는데 오솔길 옆에 앉아있는 여우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러자 첫째는 화살을 뽑아 여우를 쏘려고 했어요. 쏘지 마세요! 대신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왔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황금새를 찾으려고 여기 왔죠? 그런데? 잘 들어요. 저녁때가 되면 한 마을에 도착할 텐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여관이 보일 겁니다. 한 여관은 보기만 해도 아주 흥겨운 곳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누추한 곳이지요. 오늘 밤에는 누추한 여관에서 머무십시오. 하지만 첫째는 생각했어요. 하찮은 짐승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래서 첫째는 여우를 향해 화살을 쐈어요. 하지만 화살은 빗나갔고 여우는 숲으로 도망쳤어요. 첫째는 다시 제갈 길을 갔고 두 개의 여관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됐어요. 한 여관에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여관은 매우 지저분하고 초라해 보였죠. 첫째는 생각했어요. 누굴 무슨 바보로 알아? 저런 더럽고 초라한 여관에 가게? 첫째는 흥겨워 보이는 여관으로 향했고 맘껏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황금새는 물론이요 왕이 내린 임무도 잊어버렸죠.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첫째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자 둘째 아들이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는 여우를 만났고 여우에게 똑같은 충고를 들었어요. 여관이 두 개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형이 아름다운 여관에서 동생을 부르자 둘째도 그쪽으로 갔죠. 황금새는 물론이요 왕이 내린 임무도 잊어버렸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형들이 돌아오지 않자 셋째 아들도 황금새를 찾고 싶었어요. 아빠, 제발요. 저도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정원사는 겁이 났어요. 난 이미 내 형 둘을 잃었다. 하지만 저는 꼭 돌아올게요. 믿어주세요. 결국 정원사도 허락했어요. 숲으로 들어간 셋째는 오솔길에서 여우를 만나 이번에도 똑같은 충고를 들었어요. 초라한 여관으로 가요. 진심으로 황금새를 잡고 싶다면 말이요. 고마워, 현명한 여우야. 내 꼬리에 앉아요.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요. 잠시 후 둘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막내 아들은 허름한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푹 쉬었죠. 아침이 되자 여우가 찾아와서 다시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자,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요. 그럼 성이 나올 겁니다. 성 입구에는 군인들이 잔뜩 있을 텐데 다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절대 들키지 않을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을 거예요. 황금새가 나무 새장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는 근사한 황금 새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새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길게 꼬리를 뻗었어요. 셋째 아들은 꼬리에 앉았고 곧 성문 앞에 도착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우가 말한 것처럼 한 방이 있었어요. 이런 멋진 새를 저런 초라한 새장에 가둬 옮기라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하지만 새장을 바꾸려고 문을 여는 순간 새가 큰 소리로 울어서 잠든 병사들이 놀라 깨어나게 했어요. 셋째는 군인들에게 잡히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재판이 열렸어요. 모두 이야기를 듣더니 셋째를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아, 자비로운 왕이시여, 부디 절 살려주세요. 네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게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황금 말을 가져오너라. 그럼 네 목숨을 살려주고 또 너에게 황금 새까지 주겠다. 황금 말을 찾아 나선 셋째는 도움을 줬던 여우를 만났어요. 이제 내 조언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봤으니 알겠소? 하지만 착한 청년 같으니 그래도 내가 도와주겠소. 먼저 황금 말을 찾으려면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성이 나올 겁니다. 그곳 마구간에 황금 말이 있을 거예요. 말 곁에는 마부가 잠이 든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럼 조용히 말을 끌고 나와요. 하지만 반드시 낡은 가죽 안장을 얹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황금 안장은 절대 얹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잘 풀렸지만 말을 본 셋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금 안장을 얹어줘야겠어. 이 말은 그게 더 어울려. 하지만 황금 안장을 집어드는 순간 마부가 깨어나더니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셋째 아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사형이 선고됐죠. 하지만 다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좋다! 가서 나에게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온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럼 황금 새와 황금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풀려난 셋째는 가던 길에 또 여우를 만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황금 말뿐만 아니라 황금 새도 차지했을 텐데. 하지만 한 번 더 당신을 돕겠소. 쭉 걸어가다 보면 한 성이 나올 겁니다. 성에 있는 공주한테 가서 키스해줘요. 밤 12시가 되면 공주는 목욕을 하러 갈 텐데 당신과 도망치겠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공주가 부모님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둘은 성에 도착했고 여우가 말한 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자 셋째 아들은 공주를 만나 볼에 키스해줬어요. 공주는 같이 도망치겠노라 약속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며 빌었어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셋째는 허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공주가 아버지를 만난 순간 군인들이 나타나 또 셋째를 붙잡았어요. 넌 절대 내 딸을 가질 수 없다. 단 8일 안에 저 언덕을 치운다면 내 딸을 주마. 전망을 가려서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너무 큰 언덕이라서 세상 모두가 달려들어도 치울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7일이나 땅을 팠지만 겨우 조금만 파낸 셋째는 절망한 채 앉아있었죠. 이때 여우가 나타나 다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만 가서 자요. 내가 대신 일해줄게요. 아침이 되자 언덕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왕은 기뻐하며 셋째에게 딸을 주었어요. 셋째 아들과 공주가 멀리 떠나올 때 또다시 여우를 만났어요. 세 가지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공주와 황금말, 황금새까지. 정말? 어떻게? 잘 들어봐요. 먼저 왕한테 가서 공주를 넘겨주세요. 그럼 왕은 매우 기뻐할 겁니다. 그럼 당신은 말에 올라서 손을 내밀고 둘을 두고 떠나면 돼요. 마지막으론 공주와 악수하세요. 그런 다음엔 냉큼 공주를 말에 태우고 최대한 빨리 말을 타고 달리세요. 그런 다음에는 황금새가 있는 성으로 가세요. 난 공주와 함께 성 입구에서 기다릴 테니까 황금말을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황금새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세요. 진짜 황금새가 맞나 확인해보고 싶다고. 황금새를 손에 넣으면 말을 타고 도망쳐요. 여우의 말처럼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정말 고마워. 너무 훌륭한 조언이었어. 내가 큰 빚을 졌어. 도움이 됐다면 그럼 내가 죽길 빌어줘요. 뭐? 아니 그럴 순 없어. 넌 나의 친구인걸. 좋소.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좋은 조언을 해줄게요. 돌아가는 길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해요. 교수형 당한 사람을 돈을 내고 구해주면 안 돼요. 또 강가에는 절대 앉지 마세요. 셋째는 공주와 함께 말을 타고 달렸고 마침내 두 형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은 매우 소란스럽고 환호 소리가 들렸어요. 셋째는 곧 처형당할 두 남자를 봤어요. 호기심에 더욱 가까이 간 막내는 두 남자가 자기 형이란 걸 알게 됐어요. 형들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죠. 내 돈을 전부 다 줄게요. 제발 우리 형을 구해줘요. 셋째는 형들을 구해준 후에 여우를 처음 만난 숲으로 다 함께 내려왔어요. 그리곤 두 형제가 말했어요. 저기 강가로 가서 목 좀 축이고 좀 쉬었다가 가자고. 셋째는 알겠다고 하고 여우의 조언은 까맣게 잊은 채 강가에 털썩 앉았어요. 셋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두 형은 몰래 뒤로 가서 동생을 강 아래로 밀었어요. 두 형은 공주와 황금말, 황금새를 가로채선 그들의 고향 나라 왕에게 찾아갔어요. 위대한 왕이시여, 황금새와 더 많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게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였어요. 하지만 말은 먹지 않았고 새는 노래하지 않았고 공주는 울기만 했죠. 셋째 아들은 강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물이 마른 곳이었죠. 하지만 강둑이 너무 가팔라서 전혀 올라갈 수가 없어 보였어요. 그때 여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셋째를 구해주려고 온 것이었죠. 그러게 내 조언대로만 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을 안 봐도 됐을 텐데. 하지만 나의 친구이니 이렇게 두고 갈 순 없겠지요. 자, 어서 내 꼬리를 꽉 잡아요. 빨리 서둘러요. 여우는 셋째 아들을 강바닥에서 꺼내줬어요. 형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감시하고 있어. 그러니 눈에 띄지 않게 해요. 셋째 아들은 가난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몰래 왕실로 향했어요. 셋째가 가까스로 왕실에 들어서자 말은 먹이를 먹기 시작했고 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공주는 그만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곤 왕에게 찾아가 형들이 한 나쁜 짓을 다 일러바쳤어요. 형들은 붙잡혀 벌을 받았죠. 그렇게 셋째는 다시 공주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왕이 세상을 떠나자 셋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홀로 숲을 산책하러 나갔어요. 나이 든 여우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어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오 친구. 이 딱 한 가지만 부탁할 테니 제발 들어줘요. 셋째는 가슴이 아팠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여우는 목숨이 끊기자 한 남자로 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사라졌던 공주의 오빠였답니다.